그래서 첫 번째 했던 그 내용이 주제를 알면 구약성경이 보인다라는 걸 했어요. 우리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지난번에 참여했지만 또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주제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부분을 잠깐 먼저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완성하기까지 그 역사와 또한 그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자체를 알고 신약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그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흐름을 갖고 있으며, 또그 흐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받으신 그 소책자의 사쪽을 한번 보세요. 사쪽을 보시면은, 자, 제목은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인데, 오늘은 원래 이제 지도를 알면 구약 성경이 보인다라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그 전체 내용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이 구약 성경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주제를 알면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보인다라는 걸 한번 정리하려고 그래요, 먼저. 구약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39권이죠. 39권인데 전체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초록색에 해당하는 것, 이것은 역사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쪽 위에 보면은 초록색 위에다가 역사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체험이다 그랬어요. 체험. 그 노란색 위에다가는 체험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예언 이랬어요. 예언. 그래서 요세 주제, 구약성경 전체를 세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초록색에 해당하는 성경이 모두 몇 권이냐면은, 17.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험에 해당하는 건몇 권? 5권. 그 다음에 예언에 해당하는 거 17. 그러면은 모두 몇 권이에요? 39이 되겠죠. 그래서 이세 주제로 나눈다 그랬어요.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나눈다 그랬는데, 역사, 지금 여러분 보실 때그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 그 역사도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5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를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모세오경. 그 옆에다가 써주세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렇게 9개 세계인가요? 그렇죠. 9개 세계죠. 그래서 그 뒤에 세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포로 시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우리 남북이 지금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요. 분단이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721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쓴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면 포로 시대 이후라는 말 있죠. 포로 시대 이후. 그래서 이 역사서 중에서 그 끝에 세 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포로 시대 이후의 역사서예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아홉 개는 뭐가 되겠어요? 포로 시대 이전의 역사서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을 세 개 묶음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다섯 개는 모세오경. 그다음에 끝에 세 개는 어느 시대요? 포로 시대 이후.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아홉 개는 어디가 되겠어요? 포로 시대 이전. 포로 시대 이전 역사라고 그래요. 자, 이제 역사는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여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뭐라고 부릅니까?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가서. 노란색 옆에 시가서. 체험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역사서 해가지고 이게 전체 역사서고요. 노란색으로 시가서에서 여기 다섯 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게 이제 시가서예요. 왜 시가냐면은 말 그대로 시. 그 다음에 가는 노래잖아요. 시와 노래로 이루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시가서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거 다섯 개는 시가서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빨간 쪽에 있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랬죠. 주제는 예언이고 요걸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 거는 예언서 그러는데 우리는 제가 그냥 여기 그대로 예언서라고 하는데 그냥 선지서, 선지자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지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주제는 예언이라 그러고 우리가 책 이름은 선지서라 이렇게 부르십시다. 그래서 선지서라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은 세 묶음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앞에 요 다섯 가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라, 에스겔, 다니엘 요 다섯 개는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대선지서. 왜 대선지서라고 그랬죠? 그렇죠. 양이 많아서. 이사야서 보면은 66장이나 되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서. 양이 많다. 클 때 자 써서 대선지서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전체 묶음은요, 다 그럼 뭐가 될까요? 소선지서가 돼요. 여기 12개는 다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왜 소선지서라고 그럴까요? 양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는 큰 선지자라서 대선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요 밑에 12명은 쪼잔한 선지자라서 소선지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책의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근데 요 전체 12권이 이제 소선지서라고 했는데 요 소선지서도 두 개 묶음으로 나눠져 있죠.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역사서가 세 개 묶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 선지서에도 세 개 묶음이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노래도 했었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개의 성경, 이 소선지서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포로 시대 이후의 선지자들이에요. 포로 시대 이후. 그래서 요 세 권은 여기가 묶음을 나눈 것은 포로 시대 이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자연히. 포로 시대 이전이 되겠죠. 포로 시대 이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포로 시대 이전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외우기 쉬우려면 요 끝에 세 개만 포로 시대 이전 이후 선지서, 요 역사서에서는 포로 시대 이후 역사서. 요 세 개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하실 점은 여기가 이제 다 포로 시대 이전이라고 그랬는데 선지서에서는요. 포로 시대에 쓴 선지서도 있어요. 포로 시대 두 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에스겔과 다니엘. 요 두 개 동그라미 쳐져 있죠. 여러분 그 사쪽에도 동그라미 쳐져 있죠. 요 두 개는 포로 시대 때 쓴 선지서예요. 뭘까요? 두 개가요? 하나는 뭐예요? 에스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구약 성경은 크게 몇 가지 주제로 나눕니까? 세 가지 주제. 어떤 주제요? 첫 번째는 초록색은 뭐예요? 역사. 그 다음에 노란색은 체험. 그 다음에 빨간색은 예언으로 세 주제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 세 주제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죠. 성경에 이름을 붙였어요. 이쪽 초록색은 무슨 서? 역사서. 그 다음에 노란색은 시가서. 그 다음에 빨간색은 선지서.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선지서. 자,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전체. 사실 순서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 이런 순서로 쫙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끝나면 시가서 다섯 개가 나오고 시가서 다섯 개가 끝나면 선지서 열일곱 개가 쭉 나와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은 바로 이 순서대로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 오쪽에 보시면 제목이 뭐죠? 시대를 알면 구약성경이 보인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두 번째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순서를 바꿨어요. 근데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역사서라고 그랬죠. 역사. 그러니까 이 17권의 이 역사는요. 말 그대로 시기를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떤 역사를 말해줄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의 역사를 말해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에스더는 어떤 역사를 말해줄까요? 지금 이 구약성경의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가는데 구약성경의 역사가 요 에스더로 끝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 포로 이후에 요 에스더의 역사가 되면은 구약성경의 시대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창세기부터 요 에스더까지의 이 역사는요.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의 뼈대가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다섯 개의 시가서 그다음에 열일곱 개의 선지서는 요 역사와 연결되어져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 17권의 역사서가 구약 성경의 역사의 뼈대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그 오쪽에 보시면 시대를 알면 구약 성경이 보인다 해서 거기에 막 영어 알파벳이 막 써져 있는데 그건 지금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직접 그려봅시다.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직접 그려보시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네모 칸이 몇 개가 있을까요?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우리 그 이스라엘의 아들 그 지파가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12제자. 12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사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로 쭉 이어져 오는데 이 17권의 역사를 12개의 시기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의 역사가 쫙 깨져요. 그리고 그 역사의 토대로 이 시가서와 선지서들이 연결될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음에 할 건데 바로 이걸 들어가면 여러분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더 쉬운 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넘기시면 7쪽을 한번 보세요. 7쪽. 5쪽, 6쪽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도를 알면 구약 성경이 보인다. 앞에 있는 게 뭐죠? 이게 뭐예요? 지도죠, 지도. 지도.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 여기 일본 있고, 중국 있고, 뭐 이렇게 돼요 대충.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여기인데 지금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활동했던 그 장소는 어디 있는가? 이 지구상에 있겠죠,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데 어디 있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구가 돌아갑니다. 자, 조금 돌아갔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돌아가요. 자, 대한민국이 이제 안 보여요. 이만큼 지구 반대편 쪽에 있어서 가나안이 조금 더 왔어요. 자, 여기에 가나안이 있어요. 자, 요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유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인도고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구약 성경이 펼쳐지는 땅은 어디냐면 여기를 말하는데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은 바다고요. 이게 지금 다 바다예요. 파란색은. 그 다음에 초록색은 초지. 그러니까 그 녹지.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사막이에요. 사막. 이런 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사하라 사막, 뭐 여기 사막이죠. 유럽은 보니까 온통 초록색이네. 여기 아프리카도 중부 이쪽은 초록색이고 이쪽은 초록색인데 이쪽은 좀 약간 사막이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지역이 지금 구약 성경이 펼쳐지는 주요 무대인데 요거를 확대할게요. 자, 요렇게 확대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아프리카죠. 지금 요 노란 선들은 다 현대 아프리카의 나라들의 국경을 말해요. 여기가 다 유럽이에요. 여기가 영국이고 여기 스칸디나비아, 여기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여기 그리스, 여기 터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빨간색을 보시면, 자, 요걸 조금 더 축소하면 성경이 펼쳐지는 시대는 여기예요. 여기예요. 저걸 조금 더 확대시켜 볼게요. 여기예요. 여기. 자,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터키, 우리 서해숙 선교사님, 우리 그 박필순 권사님 따님 계신 서해숙 선교사님, 터키가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가 이제 주로 그 성경이 펼쳐진 시대인데 요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게요. 자, 요걸 확대시키면 요 그림이 돼요. 요거는 지금 인공위성으로 지금 그 지역을 찍은 사진이에요. 요즘은 인공위성이 너무 발달이 돼서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 보실 거는 전체 윤곽만 한번 봐주세요. 윤곽. 어떤 윤곽을 보면 요 파란색은 뭐라 그랬죠? 바다라 그랬어요. 바다가 여기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요쪽에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있죠? 그죠? 자, 윤곽을 한번 보시면은 바다가 지금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요. 자, 요거를 그다음에 강도 있어요. 강도 있는데 요렇게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요 빨간 선이 그 바다와 강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대충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일강. 요거는 지중해. 여긴 나일강, 여기가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홍해, 여기가 시나이 반도라고 그래요. 여기가 홍해,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아,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갈릴리 호수,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해. 그러면 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하는 강이 있어요. 뭘까요? 요단강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바다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예전에 우리 걸프전이 있었죠. 걸프전. 걸프 전쟁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바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것이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요 길게 나 있는 요 선이 무슨 강이죠? 아, 그렇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러는데, 유브라데 강. 우리 성경엔 유브라데라고 그러죠?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렇게 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윤곽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 여러분이 그림을 그립시다 한번 해보실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그 그림은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그림을 이제 요게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윤곽을 잘 보세요. 자, 요렇게 바뀌어요. 요거 보세요.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물과 그 물과 땅을 경계를 그린 거죠. 여기 지중해, 나일강, 홍해, 페르시아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갈릴리오스, 요단강, 사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요거를 땅을 싹 빼고 그림만 그리면 요렇게 되겠죠. 요게 보기가 훨씬 쉽죠. 그렇죠? 요게 훨씬 쉬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다 써주세요.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그 7쪽에 그 그림 있죠? 큰 거 아래쪽에. 아래쪽에 요거 비슷한 거 있죠? 자, 요거 여러분 7쪽에 있는 요 그림. 요거 보이시죠? 요거랑 지금 요거랑 비슷해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이름만 써주세요. 그냥 일단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름만 쓰시는데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가 뭐예요? 요게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또 바다를 그 갈릴리 호수 위를 건너가시고 또 기적을 행하신 그 갈릴리 호수. 그 다음, 그러니까 요게 갈릴리 호수예요. 요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사해예요. 사해. 염해라고 그러기도 하죠. 염해. 그러니까 소금. 그래서 그 제가 2013년인가 여기를 갔었는데 여기 사해는요. 그냥 수영복 입고 이렇게 누우면 그냥 떠요, 막. 근데 거기에 들어갔다간 엄청 고생합니다. 이 물이 너무 써가지고 눈에 들어가면은 아주 고생해요. 그리고 이 사해에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사는 게 비누를 많이 사요. 비누. 이 사해에 그 소금 그 성분으로 비누도 뭐 하고 뭐 피부 뭐 이런 뭐 머드팩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러는데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자, 그 다음에 적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렇게 요걸 시나이 반도라 그러는데 요 바다가 홍해예요. 모세와 그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 게 아마 이쪽 어디를 건넜을 거다.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홍해예요. 홍해. 여기가 홍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지금 바다만 지금 물과 관련된 이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사해 홍해. 그 다음에 요 큰 바다. 요게 뭐예요?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 이 지중해는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의 그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 이 전체를 덮을 정도로 로마 큰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꼭 이 지중해를 거치면서 바닷길로 다닐 때 이 지중해로 다니게 되죠. 지중해. 대해라는 말도 써요. 큰 바다라고 그래서 대해.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여기가 뭐라고요? 페르시아만.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은 그러니까 이거 페르시아 바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페르시아 이게 페르시아만이라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쿠웨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죠. 여기 바로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 어쨌든 요 속 들어간 요 부분을 여기가 페르시아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고 이제 강을 적을게요. 자, 갈릴리 호수에서 요 사해로 내려오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원래 여기쯤에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헬몬산이 있는데 이거는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그 만년설 빙하가 녹고 물이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이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요단강을 흘러서 이 사해로 오면은 사해는 그 바다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물이 그냥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소금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다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해발 마이너스 몇 미터 이렇게 나가요. 여기는. 아무튼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이 요단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쵸? 기적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강이 요거 꼭 뭐 같이 보이세요? 우리 그 농촌에서 쓰는 뭐 같죠? 갈고리 그 같잖아요. 삼지창, 뭐 포크 같기도 하고. 요 세 가지 이렇게 그랬는데 일부러 이제 나일강 삼각지대를 이렇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여기 나일강.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강. 요거는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 흘러서 이렇게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강. 티그리스 강. 그다음에 두 번째 이쪽에서 흘러서 역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강,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라 그래요. 유브라데 강. 이렇게 네 강이 나오고 다섯 개 바다가 나와요. 자, 요 정도를 이제 지명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지명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 보실 거는, 오늘날, 자, 요 지역이 지금,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근동이라고 그래요. 근동, Near East라고 그래요. 왜 근동이라고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 유럽이 자기가 중심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조금 가까운 동쪽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근동 지역이라, 고대 근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이쪽에 있는데 여기를 중동이라고 그래요. 중동은 유럽 사람의 입장에서 동쪽에 중앙 정도에 있다 해서 중동이에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뭐라고 부르죠, 한자로? 극동이라고 그래요, 극동. 극이라는 건 뭐예요? 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저 끝에 있는 나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동쪽 끝에 있어요? 지구가 둥그런데.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 저 동쪽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계 지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죠?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 인도양 쫙 펼쳐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중심인데 유럽 그런 지도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일본, 중국에만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그런 지도는 못 찾습니다. 항상 중심에 유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몇 시예요? 8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기는 몇 시가 되냐면은 지금 한 2시 뭐 이 정도 되려나? 그래요. 2시 뭐 이 정도 되려나?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힘 있는 나라가 자기네가 중심이다 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아무튼 자, 근데 이제 요 지역을 현대에는 오늘날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먼저, 요게 지중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홍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 여기 갈릴리 사해 여기 조그맣게 나오고, 요게 나일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페르시아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대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은, 지금 우리 가나안이 지금 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 애굽, 이집트예요. 그다음에 요게 뭐예요? 사해. 사해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다음에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요 북쪽으로 이만큼 큰 나라. 요게 뭐예요?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시리아 내전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시리아예요. 그 우리 사도 바울이 시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갔던 그 도시의 수도가 바로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메섹이. 여기 시리아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문둥병 걸렸다가 나음받은 나아만이 어느 나라 장군이에요? 시리아 장교예요. 시리아 장군. 여기 시리아. 자, 그 다음에 이게 요르단의 욕 있죠? 예, 요르단이 아니고, 아, 제가 이거 만들다가 이거,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요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레바논. 레바논의 베이루트라고 하는 이제 여기 이제 수도가 이제 그런데, 레바논. 그 다음에, 레바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나라들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터키,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들 있죠? 바로 여기가 이 터키예요, 터키. 우리 김상원 선교사님, 또 우리 서혜숙 선교사님, 또 김성열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곳이 이 터키예요, 터키. 그 다음에 이 터키, 소아시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나라가 이 두 나라예요. 여기 페르시아만에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아니, 요거 티그리스 강, 요거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요,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요 큰 나라 있죠, 여기. 요렇게. 시리아 옆에 요르단 이렇게 접경에 있는 요 큰 나라. 여기가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라크가 과거에 그 정권 무너지기 전에, 아주 그 강한 나라였죠, 이라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더 동쪽에 있는 요 나라가 뭐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 이라크가 아주 강한 나라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있죠. 바벨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 나라들은 이 이라크와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우리가 이제 포로 후에 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그 고레스 왕, 뭐 다리오 왕. 뭐 그다음에 에스더의 그 왕비였던 에스더가 왕비였던 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들이 다 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그 페르시아가 지금 말하자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이란에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저희 그 토론토에 있을 때 우리 친한 목사님이 이란 선교를 이제 자주 가셨는데 이란 가면은 되게 좋대요. 이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다 이 무슬림인데, 근데 환대를 하고, 와, 그렇게 뭐 잘해준대요. 아무튼, 이란이에요. 이란. 자, 이제 요거를 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공중에 어느 그냥 그 뭐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지역에서 또 그 역사 속에, 역사와 상관없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는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 있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 했는데 벌써 8시 20분이 다 됐네요. 끝내야 되는데 지금. 자, 요거 그림만 설명하고 끝내야 되겠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아까 그 요 그림하고 연결되시는 거 자, 요 그림 요거를 이제 아이들 그 보는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다 연결되시죠 이제? 지중해, 나일강, 홍해, 여기 시내산, 그 다음에 사해, 요단강, 갈릴리호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자, 요 지역을 이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요 이야기하고 그림 그릴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만 할게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너무 바다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낚싯줄을 이렇게 들이었어요. 낚싯줄을. 배에서 낚싯줄을 이렇게 낚시를 하려고. 그런데 낚시를 하려고 딱 보는데, 그 배 옆에 어떤 손이 둥 떠 있는 거예요, 손이.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했나 봐요. 그 조난을 당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거의 거반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안 보이고, 그냥 손가락 두 개만 딱 보이는 거예요.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하고. 요게 이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이에요. 손가락만 두 개만. 아,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빠져 죽을 줄 어떻게 알고 준비를 너무 철저히 했어. 그래갖고 이 지금 빠져 죽어가는데 손가락만 보이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풍선을 하나 띄워보냈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 여기 풍선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풍선을 이렇게 줄에다가 매달아서 보내는데 날려보내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근데 이 풍선이 너무 빨리 날아가면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풍선 이 줄 끝머리에다가 벙어리 장갑을 하나 매달아놓은 거예요. 벙어리 장갑을. 준비성이 대단하죠. 이 정도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 정도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여기 배에서 이제 낚시를 하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 멀리를 보니까 아니 이상한 그 벌레 그 무슨 그 뭐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벌레 하나가 멀리서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정벌레인지 바다에 딱정벌레가 있나? 아무튼 이상한 벌레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벌레가 신기하게 생긴 게 그냥 지느러미 더듬이 있죠. 더듬이. 이 더듬이를 두 개를 길게 쫙 늘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벌레가 여기 사람도 있고 배도 오니까 아 저쪽으로 가면은 내가 다치겠다. 그래서 조심해서 피해 가야지. 그래서 자기 더듬이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옆에 유유히 이제 피해 가려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이 그림 여러분 이야기가 재밌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할까요? 이게 뭐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뭘 해요?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낚싯줄을 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데 손가락 두 개만 엄지와 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준비성이 많아서 뭘 띄워보냈어요? 풍선을 띄워보냈어요. 근데 그 풍선을 띄워보냈는데 이게 너무 빨리 날아가면 안 보일까봐 뭘 매달았어요? 벙어리 장갑을 하나 매달아놨어요. 그런데 조그만 치에 뭐가 하나 있어요. 벌레가 하나 있는데 이 벌레가 이 배 근처 사람 있는데 가면은 다칠 것 같으니까 아 피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듬이 두 개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그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연결이 되시나요? 연결이 되세요? 자, 배가 있는데, 낚싯줄을 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풍선을 하나 매달아서 띄워보내는데, 너무 빨리 올라갈 것 같으니까, 벙어리 장갑 하나를 매달아놨어요. 근데 멀리서 벌레 하나가 더듬이 두 개를 쭉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피해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뭔지 이제 연결이 되죠? 자,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아, 그러니까 성경의 지리가, 아,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7쪽에 보세요. 7쪽에 거기 여러분 이름 적어두셨죠. 그렇죠? 근데 딱 적어두셨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왼쪽에 있는 자 제가 여기 자 이게 뭐예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뭐예요? 배가 가고 있어요. 배에서 이거 뭐예요? 낚싯줄을 들이었는데 이거 뭐예요? 사람이 살려달라고 손가락을 내밀고 있어요. 요건 뭐예요? 풍선을 올려가지고 뭘 매달았어요? 벙어리 장갑을 매달았어요. 왜 벙어리 장갑이라고 그랬냐면 모양이요. 진짜 벙어리 장갑처럼 벙어리 장갑 거꾸로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사회가. 근데 뭐 저만치 보니까 뭐가 하나 있어요? 벌레가 하나 있는데 이 벌레가 이 배를 피해가기 위해서 뭐를? 더듬이 두 개를 길게 늘어뜨려놨어요. 그게 바로 이 구약 성경이 펼쳐지는 또 신약 성경이 펼쳐지는 이 성경의 세계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지리를 알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데 여러분 그 7쪽에 보시면 실적에 보시면 그림을 그리시는데, 자, 한 번만 그려보세요. 요거 한 번만 그리고 끝내십시다. 시간이 다 됐어요. 자, 먼저 제일 먼저 거기 보면 1단계 뭘 그립니까? 배를 그리세요. 우리 점선으로 된 배를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자, 점선 따라 그리게요. 거기 있는 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딱 그 성경을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성경을 딱 구약 성경을 배운다? 그럼 먼저 네모 하나 딱 그려놓고 지금 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배를 하나 딱 그리시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리셨죠? 자, 2단계는 뭘 그려요? 낚싯줄을, 세 가닥으로 낚싯줄을 이렇게 배 밑에서부터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3단계. 손가락 두 개가 있어요. 엄지와 검지 손가락.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뭐, 멋있게 안 그리셔도 돼요. 손가락 두 개를 그리셨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벙어리장, 아니, 뭐죠? 풍선을 하나 띄워보네요. 거기 갈릴리 호수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 있죠? 요거는 그 크기를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손가락이 더 커요. 그리고 그 풍선은 조그매요. 조그만 풍선 하나 위에 있는 거 그리시고 그 밑으로 줄을 매달았죠? 그리고 줄 밑에다 뭘 매달았어요? 벙어리 장갑. 벙어리 장갑, 이렇게, 그, 벙어리 장갑은 엄지손가락만 있는 거잖아요. 그, 이렇게 조금 옆으로 나와 있는 게 엄지손가락이에요. 벙어리 장갑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까지 그리셨고, 이제 5단계, 저 끄트러미에, 끄트머리에 벌레가 하나 있어요. 벌레 머리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더듬이를 쭉 올려주세요. 그거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구약 성경의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셨죠? 뭐 이제 그림만 봐도 이제 이야기가 안 잊어먹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다음에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넘겨 보시면 다음에 이걸 할게요. 자, 그다음 8쪽에 보면은 이야기를 알면 구약 성경이 보인다. 그, 여러분 그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지도, 여러분 그린 그 지도 위에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그걸로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지금 그리신 거기에 창세기부터 우리 역사서 에스더까지 전체를 쫙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역사가 쫙 꿰어지는 걸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시기를, 시대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처음에 주제를 알고 지리를 알고 시대를 알면 구약 성경 전체가 여러분 잘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만나시며 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 요 나눠드린 거를 그 성경책에다 끼워 두셨다가 제가 설교할 때 몇 주에 걸쳐서 요거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